한마디 그 말은 나를 사랑한다고 돌아올 당신은 아니지만 진실을 말해줘요 떠날 땐 말 없이 떠나가세요 날 울리지 마요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감고서 당신을 그려봅니다 너무나 많았던 추억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떠나간 약속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당신 당신